8월의 첫 주 예배를 공동체와 함께 드리고 1대1로 하나님과 긴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단순히 저희의 생각을 읊조림이 아닌 삶이 되게 하소서, 행동이 되게 하소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들과 여러 상황들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있어 불편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나부터 시선을 바꾸어 동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초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는 육체육 간사님과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꽉 채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합하여 서로 뜻을 이루듯이 서로가 마음을 다하여 친교하게 원합니다. 친교의 너비가 단순한 예배의 시간에서 식탁의 교제와 삶의 교제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양 한 마리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네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장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뭔가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비가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기쁜 일과 힘든 일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욕심이 아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보상은 전혀 없고 잘잘못을 따져가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역사 앞에 왜곡이 없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가 대화하며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배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1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특히 단락과 단락 사이를 연결하는 이 접속 부사,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그 글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가 골로새서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서론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론의 시작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를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뒤에 내용, 이제 2장 6절부터 시작되는 골로새서의 본론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앞에 내용이 넓게 보면 골로새서 처음부터 2장 5절까지 전체이며 조금 더 좁혀보자면 지난주 설교의 본문이었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러므로에 있어서 시작되는 본론의 내용의 그 이유와 근거로서의 앞에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지난주 설교의 내용으로서 제안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과 같이 수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도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유익인 것은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종교가 그 본연의 의미와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서 많은 이들의 삶을 속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정화한다는 미명 아래 타작마당이란 이름의 집단 폭행을 일삼고 이와 같은 종교적 목적으로 포장된 물리적 폭력으로 영혼을 볼모잡힌 이들을 지상 낙원으로 인도하겠다면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로 400여 명을 집단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거의 노예와 같은 강제 노역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한 대해서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목회자의 그 욕망과 그 폭력성에 분노가 치밀면서도 동시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속아서 자신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말과 글로서만 배우고 알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제한된 감각으로만 학습하고 경험하는 예수는 진정한 구속자, 여기서의 구속은 건질 구에 바칠 속자입니다. 제물을 바쳐서 건지는 자이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자이다 라는 뜻의 구속인데, 그런 구속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구속,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구애받게 만드는 그런 구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셨겠지만 박물관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시각화되어져 있습니다. 요새는 좀 시설이 기술이 좋아져서 음성 안내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귀에 끼고 유물에 써 있는 번호를 누르고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안내글을 다 읽어야 되는 수고를 덜할 수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박물관의 유물들은 두꺼운 유리벽 안에 있으며, 그리고 유리벽 밖에 노출된 유물들 앞에는 만지지 마시오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박물관의 유물처럼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만지지 말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오순절적인 열광주의, 종교적 신비주의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의 영성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서를 읽음으로 그분을 알고 배우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분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기억하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제가 요약을 잠깐 했는데요. 사실 요약은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약이 아니죠. 길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가로치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웃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썼는데, 제가요 얼만큼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내용까지도 설교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 쳐서 이 앞에 나오면 혼자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충만합니다. 저 스스로 이 사무실 안에서. 근데 여러분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져요. 20년을 했는데도 그러네요. 어떻게 20년을 했는데도. 앞에 바로 이러한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지난번에 골로새서의 주제가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와 어떤 우리 안에서의 분투와 도약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골로새서의 본론 2장 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난 20번의 설교가 이 본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준비운동이었던 셈입니다. 본론의 내용을 낯설지 않게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내용을 더욱더 심화시켜서 그 깊이와 그 깊은 어떤 핵심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난 20번의 설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과 7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2장 6절과 7절은 골로새서 전체 주제를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6절에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호칭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왕과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주님, 주라고 하는 단어 역시 정치 군사적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자면 당시에 예수 시대에 이 크리스토스 그리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주라고 하는 호칭은 모두 다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만 받쳐질 수 있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호칭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새로운 통치자가 취임하다. 그리고 새롭게 취임한 왕과 통치자를 받아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취임한 왕과 통치자와 친교하고 그에게서 배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통치자와 친교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서민적인 행보를 보이고 소탈하고 이렇게 격의 없이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대통령하고 우리 모두 친하고 싶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우리 동네에 가까이 온 게 을지병원 앞에 있는 그 에코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게 제일 우리 가까이 온 거죠. 근데 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잖아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찾지 않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이 개념은 사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개념인 것이죠. 즉 예수에 대한 호칭과 또 그에 대한 태도로서의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중의적 단어들을 쭉 나열함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삶의 새로운 왕과 영원한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단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또 온 인류와 역사를 포괄하는 우주적인 개념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 즉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를 새로운 통치자와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7절의 내용을 이제 서술하고 있으며 생뚱맞게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식물의 생장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도대체 식물의 생장과 예수를 주로 받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특히 이제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식물의 생장을 3단계로 구분해서 바로 이것이 예수를 나의 삶, 더 나아가서 온 우주와 역사의 새롭고 영원한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해주는 어떤 비유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그것이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톰 라이트 같은 제가 요즘에 설교 시간에 아주 자주 언급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이고 현재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톰 라이트 같은 성서학자들조차도 헬라어 문법에 따라서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얻게 되는 칭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고 세움을 받아는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얻게 되는 성화의 구원을 가르치고 즉 이 두 가지 단번에 얻게 되는 칭의와 또 점진적으로 얻게 되는 성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굉장히 긴 톰 라이트의 주해를 또 여러분들에게 저의 언어로 또 주해한 것인데요. 저는 이 톰 라이트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학자거든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 문동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연대 신학과 교수였죠. 그분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교를 헬라 철학으로 오염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서에서 친히 증거하시는 복음의 길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그 문동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문동환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그분의 생애 여정들을 정말 우러러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이해와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사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스승입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헬라어 문법에서 기초한 그 차이를 통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서신, 이 성경은 편지입니다. 편지. 예, 편지를 이렇게 어렵게 쓰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수신자의 상황을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고려하거든요. 골로새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 수신자들의 일반적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들은 당연히 글을 모르죠. 그들에게 헬라어 문법의 차이 속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물론 이 자기가 쓰고 있는 편지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학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기가 숨겨놓은,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세은이도 이제 그런 걸 할 텐데요. 어린이집에서 어떤 이제 글씨를 쓰고 그 초로 바르면 아무것도 없던 그 A4지에 이렇게 글씨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한 것을 의도할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대의 학자들이 내가 숨겨놓은 어떤 암호와 같은 메시지를 찾아내서 성경을 더 풍성히 읽도록 그 안에 어떤 시제의 차이 안에 어떤 메시지의 차이를 담아 놓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어떤 중심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보너스와 같은 일종의 그 어떤 첨가된, 추가된 내용으로서이지 바울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의 삶을 식물의 전 생장의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답을 얘기했을 때 한 3분 뒤쯤 얘기할 텐데 고작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예수를 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식물의 생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를 주로 받는 것,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또는 그녀가 나이가 많건 적건, 지식인이건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교양인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존경받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뿌리를 내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세움을 받고 굳게 서는 모든 과정, 즉 시작에서부터 과정 그리고 완성에까지의 모든 단계가,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과 감정, 판단과 행동이라고 하는 개인의 삶의 모든 차원이 근원에서부터 그 총체적인 전부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물의 전생장 과정,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서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이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결정적인 시점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완성이라는 종점에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온전하고 새로운 삶,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식물의 생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느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신적인 능력이 개입해서 그 전에 내가 바라던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나 온전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우리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9절과 10절,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한 신성,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모든 부분, 모든 요소가 고르게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의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가 고르게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영화 평점, 이렇게 영화를 평가하는 이런 뭐 글이나 이런 걸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별로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뭐 3개 반, 4개, 4개 반 이렇게 평가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고요, 이 오각형 알고리즘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무도 별로 잘 보신 분이 없는 거군요. 오각형으로 해서요, 연출, 연기, OST, 영상미, 스토리를 오각형 모양으로 배치해 놓고 각점을 연결해서 생겨지는 오각형이 크고 균형 잡혀져 있는 것이 이제 좋은 영화이죠. 뭐 기생충 같은 영화가 상당히 균형 잡혀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개봉해서 거의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나란말싸미 같은 영화는 연기력 쪽은 굉장히 높은데 뭐 연출이나 스토리 막 이런 데에서는 거의, 그래서 이 오각형은 오각형인데 아주 기형적인 오각형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요소와 각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각 요소들이 고르게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기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이의 성장과 성숙은 전방위적이죠. 몸의 모든 지체가 함께 자랍니다. 손이 커지고 발이 커지고 이빨이 나고 머리숱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뭐 한 살부터 두 살까지 손만 크고, 두 살부터 세 살까지 발만 크고, 이런 아이가 혹시 있나요? 없죠. 전방위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 이게 신체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지식이 많아지고 나름의 지혜가 쌓여져 가죠. 몸과 마음이 함께 전방위적으로 모든 요소들이 자라난다는 거죠. 예수를 주로 받는 것 역시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책임으로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회중공동기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확실함이 아니라 기쁨을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주 내내 그 기도문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 확실함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선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1992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26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은 대단히 희미하고 대단히 작고 대단히 불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앞에 갈팡질팡할 때가 많고 주저할 때가 많고 안주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장 7절에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감사는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의 감사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어떤 미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믿음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삶의 일일비한 순간들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덴마크의 철학자 이 코펜하겐에 가면 코펜하겐의 세 가지의 자랑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세 가지의 호칭이 있습니다. 현대 철학의 창시자, 실존주의의 선구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철학자입니다. 사실 신앙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실존주의라고 하는 현대 철학을 창시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사상적인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많은 철학적 업적 중에서 그의 궁극적인 목적, 철학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그 예일대학교와 포디엠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 미국의 철학자 메럴드 웨스트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올해 올 초에 이 키에르케고르 책을 두 권을 샀거든요. 읽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한문도 목사님 수요일 날 만나서 한문도 목사님이 자기가 올해 안에 꼭 공부하고 싶은 학자가 키에르케고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목사님 저는 이미 그 책을 사놨는데요. 네. 뭔가 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 웨스트팔이라고 하는 예일대 철학과 교수가 쓴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을 13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3가지.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여섯 번째 키에르케고르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믿음은 객관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열정적인 수용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열정적인 수용이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여기 한국 성서대학에서 있는 저도 사실 노원의 대학 4년제 종합대학이 하나 있잖아요. 처음 가봤어요. 한국 성서대학에 성서한국 전국대회가 열려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두 개의 선택 특강을 들었습니다. 둘 다 제목만 다르지 비슷한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집요한 구석이 있거든요. 목요일 날 선택 특강 두 개를 듣고 끝이 났는데 좀 아쉬워가지고 들은 사람들끼리 조금 더 들을 수 없냐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들은 선택 특강만 보강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교수로서는 피곤한 학생이죠. 집이 용인이시라는데 그 교수님 댁이 이천에서 금요일도 그 더운 날에 또 오셔서 강의를 하고. 그 보강을 했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내용이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교수님을 붙잡고 교수님 차를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더 있어가지고 그 두 분하고 또 차를 마셨습니다. 그분은 정재용 교수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입니다. 한국에 종교사회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사회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학의 어떤 이 관점을 가지고 종교를 봐야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신대 이원규 교수가 은퇴한 다음에 사실 종교사회학자 중에 걸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재영 교수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학계에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는데 그분의 강의의 내용은 교회의 미래였습니다. 교회의 미래.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강의를 선택한 것은 목사로서 저의 이 직업적인 전망을 확인하려고 들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과연 미래에도 전망이 괜찮은가를 확인하려고 들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신앙의 미래, 종교의 미래, 우리의 믿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한국교회의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1,000만의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이 230만, 불과 10년 전에 110만이었는데 10년 사이에 120만이 증가를 한 것이고, 이 속도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잖아요.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154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몇 년이 걸릴까요? 아직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는 아닌데요. 한 2023년쯤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26년 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경험했던 기독교의 점진적인 쇠퇴와 몰락을 우리는 급격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강의를 듣는 내내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한 어떤 한국 교회의 변화, 이 어떤 이 쇠퇴와 몰락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지만, 그 강의를 듣는 동안에 저는 그것이 쇠퇴와 몰락으로 들리지 않고 변화와 변혁으로 들렸습니다. 이거는 변화다. 이거는 변혁이다. 그거를 쇠퇴로 느끼고 있고 몰락으로 느끼고 있다면 마치 종교개혁을 쇠퇴와 몰락으로 이해했던 구교의 성직자들과 똑같은 포지션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고, 그때 루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옥죄이고 있는 그릇된 전통과 속임수들을 제거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위해서 교회에 큰 철퇴를 가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가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고, 그래서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의 마음은 훨씬 더 편안했고, 저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몰락하든 쇠퇴하든 230만의 가나안이 300만이 되고 500만이 되든 나의 초점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신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정말 가벼웠고 정말 편안했습니다. 도토리,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다가 도토리가 머리에 딱 떨어졌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하늘이 무너진다. 스카이 이즈 폴링. 왜냐하면 하늘이 도토리를 맞고, 시대의 변화, 아니 천지개벽과 같은 변혁의 시대 한복판에서 불확실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듯하지만 내일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의 삶은 박창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따를 때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봅니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져 가기를.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13번째 정의가 그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진정한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불안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서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감, 이 책임을 과연 다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옥죄어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생의 이면에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의 이면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작지만 심의하지만 미미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안자들입니다. 주님, 그 인도하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